시간이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난 내 발을 구르지 죽을 힘으로 달려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당해 내 무릎이 닿지 아니하게 할 거야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꼬를 것이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재려봐 그대로 위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 해답에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펜을 지고 세 번째는 꿈을 꿔 네 번째는 의심 없이 믿고 더 믿어 그리고 기대함으로 Just wait 그날의 시간을 지금 가져왔다 생각하고 행동해 밑바닥 이게 나의 현주소 두려움이 배로 생겨도 절대 난 멈춘 적 없이 달리고 있는 중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닌 내가 내 길을 만들어 가기에 내밀엔 헤매야지만 헤매야지 내 시작점과 정반대라는 걸 세상이 알 수 없다는 걸 난 이렇게 불러 가능성 오늘도 내 빈잔을 더 계속 채워나가 매일 밤마다 꿈에 대한 열정으로 끝없이 태워 막나내 시간들을 되게 악한 게을 산만해서 보낼 때면 항상 I break to my car, say to my car Please raise up my soul, I'm a waste of my car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정복해 이건 새로 만들어진 내일의 나라 위한 사명 아직 다들 몰라 내 이름 그렇기에도 크게 외치는 중 나는 오늘도 여전히 꿈조리는 태도로 자세는 낮게 눈은 항상 위로 어울려 내가 나를 대표해 나왔어 목소리 높여 내 관이 짜여지기 전까지 내 꿈들을 겸멋지 입고 자만하는 놈의 겉에 눈 어대이니 플라스틱 서저리 언제나 시간을 아끼라던 나의 아버지와 엄마 내게 말씀이 날 일으킴으로 지금의 내가 세워졌지 틱톡 시간 위에 나를 던져 틱톡 시기가 멈춰도 가는 시간 위에 틱톡 시간 위에 나를 던져 틱톡 시기가 멈춰도 가는 시간 위에 틱톡 goes on and on and on TikTok. on and on TikTok goes on and on and on TikTok. on and on TikTok goes on and on and on TikTok. on and on TikTok 시기가 멈춰도 가는 시간 위에 솔직히 말해 내가 가까워지는 건 지금 이 곡의 시작부터 생기는 몸에 미세한 주름 헌한 시간이 가는 건 어쩌면 이 땅에서 내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나를 위한 신의 present but 공짜인 것은 없지 so I get my ass up 가만히 있다가 미래에 내가 더 멀어지겠어 내 꿈이 개꿈해줄 하던 애들의 날 보면 여전히 놀라 너 17살 때부터 꿨다고 아직 포기도 않고 있었냐 Yes, my yellow, that's right 내가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랩할 때마다 들렸다 세상에 책망 그게 지금은 나를 만들고 내 꿈을 더 잘하게 했다 이제 계속해서 티내겠어 내 이름 B-E-W-H-Y 내 믿음에 향하는 길을 따르지 말하지 않는 내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 I won't stop again Try not keep all of my dream I'm a B-E-W-H-Y 누구도 아닌 꿈꾸는 미래에 내가 바로 나의 워너비 내 미래를 이미 이룬 듯 믿을 수밖에 나 모든 걸 걸었기 애 내 선택은 절대로 많지 않지 Do or die 의심 가득했던 나는 신의 기억 원날 물어봐 내가 꾸는 꿈을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있나고 희생 내가 다 갚을 때 니는 한도 없이 꿈을 꾸었다 Okay my Jehovah Made you by a bone전 이라 생각 안해 그의 약속은 항상 지켜지기 애무조건 믿어 그게 내가 발자국을 남기는 유일 하는 동네 없이 내 계획 안에서 믿음 아닌 능력 이게 내 slogan TikTok 시간 위에 나를 던져 TikTok 시기가 멈춰도 가는 시간 위에 TikTok 시간 위에 나를 던져 TikTok 시기가 멈춰도 가는 시간 위에 TikTok goes on and on and on TikTok on and on TikTok goes on and on and on TikTok on and on TikTok goes on and on and on TikTok on and on TikTok 시간은 간지 틱톡 그 시간 속에서 기도로 나는 매일 손을 모으고 하늘로 부르짖어 의심 대신에 확신을 두려울 땐 담대함이 늘 나에게 머물도록 내가 나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게 날 세우소서 나는 아직까지 너무도 매비한게 그러나 매비한 만큼 창대하다는 것을 믿지 언제나 지금은 먼 미래지만 오늘이 되겠지 언젠가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아 내가 여태 지나온 거리 위만을 발걸으면 나를 만들었고 하루 종일 빛나는 내 삶을 주신 주 함께 내 안개를 부셔버린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 서있지 나는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들 예수 작품의 피처링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 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히스토리 틱톡 시간 위에 나를 던져 틱톡 시기가 멈춰도 가는 시간 위에 틱톡 시간 위에 나를 던져 틱톡 시기가 멈춰도 가는 시간 위에 틱톡 goes on and on and on TikTok. on and on TikTok goes on and on and on TikTok. on and on TikTok goes on